사람이 가장 배고프다는 저녁 6시. 오늘 저녁은 뭐 먹지? 하는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코너 디비어 팝상. 저희가 못 본 지가 꽤 됐죠. 네, 4주 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게요. 벌써 한 달이나 못 본 거네요, 4주면. 그렇죠. 저는 뭐 이것저것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또 연말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같이 지금까지 못 봤던 친구들도 만나고 뭐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연극도 보러 가고 이렇게 평소에 챙기지 못했던 사람들이랑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말만 들어도 진짜 연말 분위기가 확 나는데 그쵸. 저는 이제 종강 준비를 하면서 연말을 맞았습니다. 시험 공부하셨겠네요. 네, 정말 이번에 확 느낀 게 예전에는 하루 밤을 새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작년에는 하루 밤 새면 하루를 꼬박 자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올해는 다 다음날까지 힘든 거예요. 막 속도 울렁거리고 그래서 아, 정말 이제는 할 짓이 못 되는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게 참 나이를 보고 간다는 증거입니다. 네. 아 정말 전에는 몰랐는데 그게 진짜 몸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올해가 지나면 나도 정말 속된 말로 꺾인다고 하죠. 그래도 네. 젊죠. 네, 그렇죠. 어리죠. 아직 우리 둘 다 어린 나이입니다. 100세 인생에서 이제 반도 안 산 건데. 저는 좀 다르게 얘기해요. 친구들 만나면 야, 우리는 어리진 않아. 근데 젊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아직 전 어리다고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저도 어리다고 하고 싶네요. 네. 자. 근데 진짜 오늘도 신촌을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온 것 같은데 완전 번쩍번쩍해요, 신촌이. 네, 그쵸? 크리스마스 분위기입니다. 지금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무대가 준비되고 있는데 네, 저희 방송 차량이 이제 가려서 거의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센스 있게 또 무대를 세워주셨어요, 오늘.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지금 거리 축제 부스에서 뱅쇼를 사서 왔거든요. 이게 뱅쇼라는 게 와인에다가 뭐 샹그리아처럼 과일 넣고 좀 데워서 먹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감기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목에도 좋고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만 이게 제가 알코올에 약해서 벌써 좀 술이 오르는 것 같아요. 지금 음주 방송을 하고 계세요. 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볼이 약간 좀 발그레해지셨어요. 네. 제가 안면 홍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막 하다가 이렇게 술 기운이 올라오 온다 싶으면 제가 마이크를 바로 내려버리는. 아, 네. 고마워요. 네,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영화 가지고 오셨나요? 아, 저 얼마 전에 정말 연말에 딱 어울리는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이터널 선샤인을 보고 왔습니다. 시간상으로 치면 뭐 발렌타인데이가 사실 더 적절하겠지만 뭔가 눈 덮인 겨울이라는 배경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한다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딱 지금 이 시즌 크리스마스에 추천하고 싶은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되게 어릴 때 봤어요. 20살, 21살 이때 본 것 같은데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걸로는 굉장히 잔잔했던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네, 맞아요. 잔잔했던. 약간 힘 빠진 나레이션이 깔리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윤영 씨가 로맨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이런 우리가 방송을 해도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도 뭐 좀 워낙에 유명하니까 한번 뭐 나쁠 거 없겠지 하고 보기 시작한 영화거든요. 근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10분, 15분 만에 울었어요. 10분, 15분이면 뭐 영화 스토리가 시작되기도 전인 거의 인트로 단계 아닌가요? 네, 그렇죠. 정말 별거 아닌 장면이었거든요. 그냥 여주인공 클레멘타인이 남주인공인 조엘한테 기대 앉아있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러면서 아, 조엘 나랑 같이 호수에 가줄래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번호 적어주면서 아, 나한테 꼭 전화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 사실 그 팩트만 놓고 보자면 처음 만난 여자가 막 되게 치대는 그런 거예요. 상황만 놓으면. 그래서 사실 아, 뭐야 저 여자 하고 좀 이상할 법도 한 그런 장면인데. 근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윤영 씨의 눈물을 이렇게 막 짜게 만든 거예요? 아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되게 그 장면이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미친 여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굉장히 절박하게 사랑을 갈구한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순간에 정말 눈물이 났어요. I'm Clementine, by the way. I'm Joel. Hi, Joel. No jokes about my name. 이 영화는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보통의 멜로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연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좀 평범한데 이제 SF 요소가 가미가 돼요. 네, SF. 네네, 좀 더 특별한 영화가 되는데요. 이제 주인공 조엘과 클레멘타인은 서로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린 상태에서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의 기억을 취사 선택해서 이렇게 탁탁 삭제하는 그런 기술이죠. 네, 굉장히 신기했던 기술인데 이게 한바탕 싸운 뒤에 화해하기 위해서 클레멘타인을 찾아갔다가 이제 그녀가 자신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렸다라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녀에 대한 복수로 나도 그럼 지워버리겠어 라고 하면서 기억을 지워주는 라쿠나라는 회사를 찾아가는데요. 그래서 클레멘타인과 관련된 모든 물건을 바탕으로 기억 지도를 완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억 삭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운명과도 같이 두 사람은 예전 첫 만남의 장소에서 재회를 하고 다시 인연을 만들어가게 되는데요. 정말 절절한 러브스토리입니다. 네, 아, 정말 그 조엘이 기억을 지워가는 과정이 진짜 눈물 콧물 다 짜내게 만들더라고요. 진짜 집에서 혼자 봤으면 정말 막 꺽꺽대면서 울었을 것 같은데 진짜 사랑이 딱 처음 시작되던 순간이라든지 클레멘타인과 행복했던 기억, 잊고 있었던 추억 같은 것들이 계속 지나가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아, 아니다, 지우고 싶지 않다, 이걸 지워선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삭제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정말 속수무책으로 사라져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기억들이 삭제되는 와중에 클레멘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진짜 정말 상관없는 기억에다가 클레멘타인을 데려가서 보호를 하려고 하지만 다 실패를 하는 걸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연인과 헤어지면은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없애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정말 조엘처럼 그 떠나간 연인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클레멘타인처럼 사랑에 상처받아서 또 너무 힘들어서 그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언니는 어떤가요? 뭔가 이렇게 다 지워버리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혹시 있나요?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도 언젠간 다 그게 제 경험치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되게 쓰레기를 만났으면 이제 다음 남자를 만날 때 그 쓰레기에 대한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뭐 그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연애도 많이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게 그런 경험치 때문에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뭐 어쨌든 네. 있었다는 거. 윤영 씨는 혹시 있으셨어요? 네, 아 저도 뭐 제가 연애를 많이 해본 거 아니고 솔직히 뭐 정말 손가락이 두 개만 있으면 되죠. 언니 너무 웃으시네요. 아, 나... 어머, 방송할 때 이렇게 웃으셔도 저 됩니까?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빵 터진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아무튼 아, 그래서 참 저는 헤어지고 나서 정말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마음고생을. 그 수습을 하기까지 저는 한 두세 달 정도 걸렸어요. 회복이 되기까지. 네네. 그러면서 매일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사실 이거 대본에다가 안 썼는데 쪽팔려서 그 뭔가 기억을 없애는 방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아 정말요? 네. 뭔가 어떤 특정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몸에 고통을 주면은 무의식 중에 이 기억은 고통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파블로프의 개처럼 그런 연상작용이 돼서 그 기억을 안 떠올리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의식 중에 지워버린대요. 그래서 이렇게 손목 고무줄을 튕기는 방법으로 이제 그 사람의 기억을 지우고자 시도를 살짝 했던 적도 있어요. 저는 심지어. 많이 힘드셨군요. 아, 왜냐면은 이제 그런 쓰레기에 대한 경험치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약간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 정말 두 달 동안 아 이럴 거면 깨끗하게 없애버리고 이런 안 좋은 기억은 지워버리는 게 낫겠다 하다가 아니다 그래도 사랑했으니까 기억이라도 가지고 있겠다 하다가 또 아니다 이딴 건 없는 게 낫다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 사실 이게 우리 현실에서는 원한다고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도 하기도 하고 사실 뭐 좀 아픈 기억이지만 좀 갖고 있는 게 낫겠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 중에선 정말 신기하게 이런 기억들을 지워버리는 친구가 있어요. 진짜요? 저한테 기억이 안 나는 척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걸로 전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아, 근데 실제로 너무 충격적이거나 안 좋은 기억이 생기면 단기성 기억 상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 흑역사만 쏙쏙 골라서 잊어버리는지. 아, 흑역사만 쏙쏙 골라서 잊어버리는 건 제 생각에는 이제 부단한 자기 세뇌를 통해서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연습을 하신 게 아닐까. 저는 굉장히 이렇게 막 그런 놀리거든요. 저는 그런 거 가지고. 근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되게 좋은 친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네. 근데 또 굳이 생각해 보면 이게 굳이 기술의 힘을 빌려서 삭제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기억들이 희미해지긴 해요. 아, 맞습니다. 네. 사실 저도 그때는 그렇게 고무줄을 튕겨가면서 고문을 해가면서까지 잊고 싶었던 기억인데 지금은 거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진짜 정말로 아 그때 뭐 그랬던 일이 있었지 하면서 추억을 하는 정도고 정말 진짜로 일기를 보는 것처럼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무미건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그 과정에서 얻었던 교훈 같은 거는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 교훈이 현재에 지금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 잊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저는 약간 인간관계를 맺을 때 친구를 사귈 때든 연애를 할 때든 꼭 끝을 먼저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 연인뿐만이 아니라 친구도요? 네. 오, 굉장히 비관적이네요. 아, 정말 내가 당장 이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재밌는데 만약 헤어지고 나면은 다시 못 보게 되면 너무 슬플 것 같은 거예요. 분명 헤어진다라는 거는 저 사람한테 실망을 하든지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건데 그런 아픔을 겪느니 애초에 시작도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예를 들자 뭐 아픔이 따라오는 행복을 겪느니 그냥 아픔 없는 길을 택하겠다 뭐 이런 심리죠. 저는 조금 공감할 수 없는 심리이긴 한데 그런 윤영 씨의 심리 때문에 어쨌든 그 이터널 선샤인이란 영화가 굉장히 윤영 씨한테 의미 있게 다가간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자체가 또 서로 뜨겁게 사랑했고 언젠가는 또 이별을 한다면 과연 서로 사랑했던 기억까지 의미가 없어지는 건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답을 주는 그런 영화잖아요. 아 맞습니다. 진짜 정말 집에 손잡았으면 맞아 내 소중한 기억이야 막 이러면서 진짜 울면서 혼자서 그렇게 봤을 것 같은 그런 영화예요. 진짜 어른들 말씀 중에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진짜 그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살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그런 말 중에 하나인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또 좋지 않은 기억이라도 그 좋은 추억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겨내게 해주니까 참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경험이 없으면 또 교훈도 없고 또 아픔이 없으면 또 우리 성장은 또 없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정말 아프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게 영화 속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망각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신의 실수조차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 선악의 너머에 나온 니체의 말인데요. 영화를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글귀인 것 같아요. 좀 실수를 잊는다는 게 진짜 좋은 일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고요. 전혀 좋은 일이 아니죠. 정말 우리는 사람들은 살면서 정말 굉장히 많은 실수들을 하잖아요. 네네. 뭐 사랑을 하면서도 하고 뭐 일을 하다가도 실수를 하고 근데 그 실수가 다가 아니라 그 실수를 하는 과정에서 배우고 느끼면서 좀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는 그게 사람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더 정말 더 망각한 자에게 복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기억을 지워주는 회사 라쿠나사가 영화 속에 등장을 하는데요. 라쿠나라는 게 라틴어로 잃어버린 조각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리면 되게 찾고 싶어 하잖아요. 되게 억울하고 진짜 나 이거 잃어버려서 찾아야 돼 이렇게 되는데 정말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사랑했던 기억 그리고 그 와중에 아팠던 기억 같은 거 모두 다 버리는 조각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어쩌다 잃어버린 조각인 거고 그래서 결국 찾고 싶어질 것이고 결국은 찾게 될 조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영화 속에서 라쿠나의 고객 모두가 자기의 잃어버린 조각을 돌려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라쿠나라는 단어이기도 했고요.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 자체가 좀 자신이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명작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까 언니 좀 지루했다고 하셨잖아요. 어릴 때 봐서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어린 영화 어린 왕자 같은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그러니까 예전에 굉장히 초등학교 때 읽었던 동화였지만 성인이 돼서 다시 보면은 굉장히 느끼는 감정의 간극이 크잖아요. 그렇죠.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도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 영화가 좀 지루하다, 뭐 잘 모르겠다라고 했던 그런 분들은 진짜 정말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 후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아 이래서 명작이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류의 영화들은 자신의 경험이 정말 굉장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조엘이 기억을 지우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관객 본인도 조엘과 같은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각자가 자신의 경험을 맞춰서 퍼즐을 완성시켜야지 이게 비로소 10점 만점짜리 영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 이터널 선샤인을 모티브로 한 윤종신 씨의 곡이 있는데요. 월간 윤종신 10월호에 수록된 기억의 주인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정말 영화를 떠올리면서 듣게 되면 아 진짜로 다시 한번 가슴이 절절해지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준비됐어 하룻밤만 지나면 우린 모르는 사이인 거야 이 하룻밤만 힘들자 네,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로맨스 멜로 이터널 선샤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 대한 기억을 지워갈수록 더욱 깊어져만 가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캐스팅도 굉장히 짱짱한 영화입니다. 짐 캐리, 케이트 윈슬렛, 커스틴 던스트, 마크 러팔로, 일라이저 우드 되게 메인 배우들이 굉장히 익숙한 분들이죠. 정말 이름만 들어도 굉장한 배우들이네요. 정말 영화 보다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이 영화 이터널 선샤인은 아카데미상 각본상을 수상한 영화인데요. 그 각본을 더욱 빛나게 해준 것이 이 배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짐 캐리의 연기가 엄청났어요. 사실 그 짐 캐리라는 배우는 코미디 연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배우잖아요. 네. 진짜 보면 얼굴이 꼭 고무차르 같아요. 정말 자유자재로 막 움직이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 게 진짜 온갖 표정을 다 지어내는 배우잖아요. 네. 저도 처음에 보고 뭐야 짐 캐리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볼수록 짐 캐리라는 배우는 사라지고 조엘이라는 캐릭터만 남았던 것 같아요. 정말 연기력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또 날 것 같은 그런 연기였습니다. 이 대단한 배우를 코미디로만 기억을 했다는 게 정말 미안해질 정도로 연기를 잘했고요. 사랑에 빠진 그 바보 같은 미소, 연인에 대한 미안함, 지친 모습, 후회, 절망 같은 게 고스란히 드러나는 얼굴이에요. 이게 조엘의 심리 변화가 굉장히 중요했던 영화인데 짐 캐리가 아니라면 또 누가 이렇게까지 생동감 있는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싶더라고요. 진짜 궁금하네요. 이 짐 캐리란 배우는 저한테 그 덤앤더머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의 배우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그렇게 절절한 멜로를 소화했다는 게 저는 이 영화를 봤음에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사실 모르고 보면 짐 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 그런 캐릭터거든요. 근데 심지어 정말 이게 멜로를 잘 소화한 게 아니고 짐 캐리가 멜로 그 자체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그 짐 캐리를 탄력적인 얼굴 근육을 가진 웃기는 배우라고 기억을 많이 하지만 정말 조엘이라는 캐릭터는 전혀 딴판이거든요. 까칠한 얼굴에 낮은 목소리 그리고 굉장히 심약하고 우유부단한 그런 실연남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는 멜로 배우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로 윤영 씨가 짐 캐리의 팬이 되셨네요. 네,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연기인 것 같아요. 힘 빠진 그 나레이션도 영화의 매력을 10분 살려주고 있고요. 이 영화가 이토록 관객의 가슴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비결의 하나가 짐 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의 그 고무차륵 같은 얼굴 근육 하나하나가 정말 아, 나는 클레멘타인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좋은 각본이 또 좋은 배우를 만나서 빛을 발했던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놀라운 건 윤영 씨가 이런 로맨스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막 열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맨날 막 쏘고 터지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정말 명작은 명작이다라고 불리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매력적이고 강렬하게 다가왔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는 지루하고 보기 싫은 것으로 바뀐다 하는 그런 대사를 들으면서 정말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 변하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사랑이라는 게 기억 위에 있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기억을 지운 뒤에도 같은 사람과 결국 사랑에 빠지는 두 주인공 그리고 메리라는 조연도 그렇고요. 조엘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해도 결국 클레멘타인의 사랑을 얻지는 못하는 패트릭이라는 조연을 보면서도 아, 기억이 지워져도 다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이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제목도 상당히 궁금해요. 어떤 맥락에서 이런 제목이 붙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드는데 뭐 사랑의 빛 이런 뜻인가요? 저는 좀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게 영화 속에서 낭송되는 식구입니다. 라쿠나 사의 직원인 메리가 그녀가 짝사랑했던 하워드 박사에게 들려주는 서사시의 일부인데요. Eternal Sunshine of Spotless Mind입니다. 이게 티끌 없는 마음의 영원한 빛이다. 라는 사실 이 제목이 주는 느낌과는 꽤 다른 영화죠. 우울증인 조엘과 그리고 변덕이 심하고 조증을 앓고 있는 클레멘타인의 정말 우울한 사랑 얘기니까요. 그리고 또 엄밀히 말하면 또 그 사랑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쓸쓸한 겨울 그리고 바람 부는 겨울바다를 배경으로 했으니까 참 을씨년스러운 느낌까지 드는 영화인데 그래도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는 아 정말 이 영원한 빛이다라는 그 제목이 적절하다는 생각도 했고요. 제목을 따왔던 그 알렉산더 포프의 시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훌륭하게 노래한 괴로움은 내 시름에 찬 영혼을 달래주리라. 괴로움을 가장 크게 느끼는 자 괴로움을 가장 잘 그리리라. 이 구절은 영화에는 안 나오나요? 네, 이 마지막 구절은 영화에는 안 나와요. 영화에도 나왔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구절인 것 같아요. 이 시도 뭐 확실하게 그 사랑에 대한 시 같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엘로이즈로부터 아벨라르에게라는 시고요. 굉장히 유명한 연인이래요,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알렉산더 포프가 두 절절한 연인을 모티브로 시를 쓴 거라고 합니다. 정말 사랑. 이 단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단어인 것 같아요. 사람을 웃게도 하고 울게도 만들고 또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훌륭하고 수많은 작품들이 탄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역사를 바꾸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이 멜로 싫다던 사람을 10분 만에 울게 하는 것도 바로 사랑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이터널 선샤인 진짜 명성만큼 좋은 영화였고요. 꼭 반드시 보러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랑의 아픔으로 찌르르한 그런 영혼을 달래줄 그런 맛집 이제 한번 소개해드려야죠. 조일과 클레멘타인이 중국집에서 외식을 자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도 신촌의 맛있는 중국집 완차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완차이는 최근에 제가 지인으로부터 신촌의 맛집이라고 추천을 받은 곳이에요. 정말요? 네, 근데 저도 한 번도 가보진 못했는데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이곳이 좀 골목 안으로 들어가야 돼서 약간 찾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도에다가 신촌 완차이 검색하시고 가시길 추천드리겠고요. 명물거리 삼거리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선설렁탕 뒷골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비코 쪽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완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로변에 있는 게 아니군요. 근데 이렇게 보통 맛집은 이렇게 찾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골목에 있다고 하니까 왠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완차이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방이 가장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불냄새가 확 나고요. 뭔가를 열심히 볶는 소리를 배경음 삼아서 계단을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작은 테이블들이 놓인 자리를 발견할 수 있죠. 완차이의 추천 메뉴는 뭔가요? 완차이는 매운 홍합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고추기름에다가 여러 가지 매운 고추, 고춧가루를 넣고 진득하게 볶아내는 매운 홍콩식 홍합 요리라고 하고요. 가격은 23,000원이라서 조금 비싸지만 양이 제법 많은 편이라서 한 서너 명이서 이거에다가 볶음밥 하나면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윤영 씨가 매운 거 잘 못 드시는데 그걸 감수하고도 먹을 만한 그런 맛이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맛있는 그런 매운맛이고요. 사실 이게 처음 먹으면 별로 안 매워요. 그래서 아이고 맛있네 하면서 몇 개를 집어먹다 보면 이제 슬슬 매운맛이 올라오고 어느 순간 이제 아, 혀가 떨어져 나갈 것 같다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맛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매울 때마다 그 쌀죽을 주세요. 그 미음 비슷한 건데 그걸 네. 좀 떠서 먹으면 약간 매운 맛이 완화가 되죠. 근데 23,000원 이게 학생들한테는 조금 비싼 가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보통 홍합이라고 하면은 포장마차에서 기본 술안주로 많이 먹는 그런 음식이잖아요, 홍합이. 그쵸. 사실 좀 기본으로 많이 공짜로도 먹고 하니까 약간 비싼데?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 그 돈을 내고라도 먹을 수 있는 정말 별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 많고요. 굉장히 자꾸 생각나는 그런 맛이기도 하고 굉장히 좋아요, 진짜. 정말 좋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맛입니다. 매운맛은 항상 옳잖아요. 또 윤영 씨가 항상 하시는 말이 있죠. 중국 음식 하면 고량주. 네,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그 노란짜장 소개했던 복성각 때도 고량주를 엄청 찬양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이 매운 홍합도 고량주를 부르는 맛이죠. 자, 궁합이 참 그걸 잘 맞는다고 해야 할까요? 매운 홍합을 먹고 고량주를 마시게 되면 입안에서 불이 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돈 주고 고문받기 정말 좋은 경험이네요. 네. 아닙니다. 정말 그 되게 정말 맛있게 땡기는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그런 매운맛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고소하고 쫄깃한 홍합하고 어우러져서 정말 별미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런 추운 겨울에는 몸을 후끈하게 해주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양념 자체가 맵다고는 하지만 약간 단맛도 나거든요. 그래서 달고 짜고 매운맛의 조화가 완벽합니다. 그래서 마냥 고문처럼 매운 그런 게 아니고요. 또 그래도 매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꽃빵을 같이 시켜서 싸드시면은 진짜 좋습니다. 꽃빵이 되게 부드럽고 담백한데 그리고 불타고 있는 홍합을 딱 감싸주기 때문에 궁합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먹고 싶네요. 이게 맛있게 맵다니까 더 이렇게 먹고 싶다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윤영 씨가 찬양할 만큼 매워도 맛있으니까 유명한 메뉴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매운 걸 못 먹는 분들을 위한 메뉴도 궁금해요. 가장 먼저 완차이의 탕수육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 메뉴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일반 중국집들 탕수육처럼 약간 길고 좀 울끈불끈한 튀김 있죠. 그런 게 아니에요. 약간 몽글몽글한 느낌이고요. 튀김이 굉장히 바삭한데 보송보송한 느낌의 튀김을 한번 상상해보셔요. 참 튀김이 좀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탕수육을 먹을 때 그 딱딱한 튀김 부분에 좀 입 긁히는 걸 좀 싫어해요. 근데 완차이는 그런 게 없이 부드러우면서도 바삭해서 진짜 좋았고요. 그리고 찹쌀이 들어가서 그런지 좀 유난히 쫄깃합니다. 요새는 또 여기저기서 좀 꿔바로우를 팔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제가 처음 완차이에 가던 시절 새내기 때만 해도 그 찹쌀 탕수육이라는 개념을 저는 여기서 처음 봤어요. 그때는 정말 꿔바로우라는 게 없었거든요. 근처에. 네. 그래서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던 맛인 것 같습니다. 찹쌀 탕수육 완전 좋죠. 정말 고소하고 특히 식감이 굉장히 쫄깃하잖아요. 맞아요. 그 씹는 맛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정말 새내기 때라고 하니까 생각나는데 이 완차이도 그때 연애를 할 때 자주 갔었어요. 제가 잊고 살았던 요소 중에 하나죠, 완차이. 하지만 그 잊고 싶었던 기억을 뚫고라도 추천을 하고 싶은 그런 맛입니다. 더 궁금해지는 맛이네요. 완차이의 탕수육 맛. 네. 그리고 여기는 볶음밥도 되게 맛있어요. 불맛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단을 오르면서 스쳐 지나갔던 그 부엌, 그 부엌에서 보이던 불이 떠오르면서 요리왕 비용이 떠오르는 그런 맛입니다. 아. 정말 그 큰 중국식 웍 있죠? 까만 거. 네네. 그걸 뒤덮는 불길에서 볶아지는 뭔가 황금빛 밥알. 막 이렇게 착착착착 해서 이렇게 딱 차려진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불맛이 나야 진짜 중국식 볶음 요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슬고슬하고 불맛 자체가 양념 역할을 해서 따로 소스 없이 먹어도 정말 맛있는 그런 볶음밥입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매운 홍합이랑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맵고 맵지 않고 이런 서로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양념을 살짝 얹어서 먹으면 진짜 짱입니다. 그리고 우리 좀 보통 중국 요리 먹다 보면 좀 느끼해지잖아요, 속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으로 자스민차랑 짜사이를 내주시고 그걸 또 많이 먹게 되는데 저는 짜사이를 좋아하는 편이지만 사실 좀 짜고 매우니까 먹으면서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완차이는 절여놓은 양배추를 주세요. 식초랑 설탕에 절여놓은 그런 건데 피클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굉장히 아삭하게 입가심을 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되게 중국 요리 먹을 때는 아 이게 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항상 리필을 해서 디저트처럼 에피타이저처럼 먹습니다. 그 상큼한 맛이 이렇게 막 지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우리가 중국 요리 먹을 때는 그냥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도 이 음식 자체가 막 볶고 튀기고 그런 거라서 좀 아 먹고 나면 더부룩해지지 않을까 고민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완차이는 또 그렇게 기름지다는 인상도 받지 못하실 거예요. 탕수육 자체도 말씀드렸듯이 뽀송뽀송한 식감이에요. 좀 궁금해요. 어떻게 탕수육이 뽀송뽀송할 수가 있지? 그렇죠. 신기하죠. 굉장히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 산타 모자 끝에 달려있는 방울 있죠. 그런 느낌.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탕수육을 맛볼 수 있는 집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삭한데 그 찹쌀이 쫀득한 느낌을 살려줘서 뭔가 바삭 뽀송 쫀득한 그런 완차이의 탕수육 식감 꼭 맛보시길 바라겠고요. 짬뽕도 우리 시키면 고추기름이 둥둥 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와 이거 기름 대박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완차이는 짬뽕도 그렇게 막 눈에 보이게 기름지지가 않아요. 정말 딱 고추기름은 적당히 들어가서 매운맛만 살려줬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 짜장하고 볶음밥 같은 경우도 강하게 볶아서 그런지 스모키한 불맛이 강합니다. 그래서 기름기도 같이 날아간 느낌? 그래서 막 더부룩한 그런 느낌 없이 드실 수 있고요. 정말 볶음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밥알 하나하나가 살아있어요. 진짜 탱글탱글하고 좀 덜 볶아졌다거나 밍밍하다거나 이런 게 없는 완벽한 볶음밥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배달로 시켜먹는 볶음밥 같은 경우는 살짝 아쉬운 게 좀 있어요. 네. 가끔은 좀 덜 볶아진 데도 있고 아예 안 볶아진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고슬고슬한 그 맛이 나지 않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집, 예를 들면 완차이에 가서 먹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뭐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건 누더기와 비단치마의 차이 정도입니다. 중국집에서 가끔 이제 뭐 아, 중국집 가서 무슨 볶음밥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분들도 왜 메뉴에 항상 볶음밥이 있는지 느끼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니까 정말 먹어보고 싶네요. 근데 우리가 보통 중국집 이렇게 떠올리면 가장 머릿속에 먼저 떠올리는 음식이 짜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짜장. 네. 짜장은 어떤가요? 짜장도 좋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시나 불맛이 강하게 느껴지고요. 네. 비계면인데도 굉장히 탱글탱글해서 윤기가 나요. 그래서 뭔가 좀 들러붙는다거나 약간 퍼진 느낌이 든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짜장 소스 자체도 간이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라는 생각을 여기서 했어요. 네. 가끔 좀 짜장이 너무 달거나 짜거나 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여긴 간을 잘 맞춰서 그런지 짜장면이라고 했을 때 넣어오르는 그 미묘한 느끼함과 부담스러운 맛이 없고요. 그리고 또 일반 짜장을 시켜도 간짜장 마냥 야채가 듬뿍 들어가 있어서 맛과 식감을 동시에 잡아주고 있습니다. 중국집에서 짜장은 기본이잖아요. 네. 굉장히 기본이 잘 돼 있다. 기본이 탄탄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본이 정말 탄탄한 짜장과 볶음밥, 탕수육 정말 한번 시켜서 먹어보고 싶네요. 아, 저도 진짜 생각이 많이 나는데 날이 추워서 그런지 저는 매운 홍합이 끌려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빨간색이죠. 빨강 하면 매운맛이고 매운 홍합도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잊고 싶은 기억들 때문에 안 먹은 지도 참 오래됐는데 이게 리뷰를 검색을 해보면 다들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맛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10년 전에 이제 신촌에서 대학생을 하셨던 분들이 그 맛을 생각하고 오면 지금도 감동적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리고 아 근데 또 완차이의 단점을 하나 꼽자라고 하면은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테이블이 9개밖에 없어가지고 항상 꽉 찬 느낌으로 식사를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을 잘 맞춰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영업시간이 10시까지이기 때문에 9시쯤에는 주문을 하셔야 여유롭게 드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맛집의 요소를 다 갖춘 것 같아요. 일단 골목 안에 있고 내부가 굉장히 좁고 그 다음에 기본이 잘 돼 있다. 맞습니다. 정말 맛집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완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가격이잖아요. 아까 홍합은 23,000원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음식들의 가격은 어떤가요? 네, 매운 홍합은 약간 비싸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볶음밥은 6,000원 선이고요. 탕수육은 15,000원, 짜장 5,000원, 나머지는 다 적당한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매운 홍합과 함께 먹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꽃빵은 4,000원이니까요. 뭐 꼭 한번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품 냉채, 홍합, 꽃빵, 소고기 요리, 중건, 짬뽕, 짜장이 제공되는 코스 요리가 있는데 이것도 25,000원이에요. 그래서 좀 우리 한번 맛있는 거 먹어보자. 그리고 지금 우리 일행이 2명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코스 요리를 드시는 것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주머니 가벼운 학생으로서 이렇게 코스를 먹을 일은 잘 없을 것 같은데 탕수육은 정말 생각보다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꿔바로 느낌이 나는 탕수육 정말 상상이 안 되는 동그랗고 보송하다는 설명 진짜 궁금하고 좀 끌립니다. 네. 진짜 독특한 느낌의 탕수육이니까 진짜 꼭 한 번씩 가셔서 먹어보는 그런 경험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진짜로 꼭 매운 홍합이나 탕수육 하나는 드셔보셔야 돼요.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참 완차이 자체가 어두운 골목에 있어가지고 초입부터 홍콩 느낌이 좀 나요. 네. 좁은 계단으로 올라가서 협소한 공간을 보면 아, 내가 마치 홍콩 누아르의 주인공이 되었구나 이런 기분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분위기도 음식 맛에 항목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참 그 완차이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 월요일이 휴무입니다. 그러니까 꼭 날짜를 체크하고 방문을 하셔서 허탕치는 일 없이 홍콩의 맛을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홍콩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자부한다는 신촌의 숨은 맛집 완차이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말 맛있게 매운, 사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매운 홍콩식 홍합 요리가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독특한 식감과 외형의 탕수육, 불맛 가득한 요리도 일품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저녁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화는 10년 만에 재개봉한 이터널 선샤인이었습니다. 사랑과 기억에 대한 영화였죠. 개인적으로는 멜로의 위대함을 느낀 영화이기도 하고 정말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그런 영화였습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사랑하는 사람과 손 꼭 잡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홀로 휴지를 끌어안고 보셔도 좋을 영화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핑크의 Just Give a Reason 띄워드립니다. TV업 밥상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Right from the start, you were a thief. You stole my heart, and I, your willing victim. I let you see the parts of me that weren't all that pretty, and with every touch you fixed them. Now you've been talking in